Girl, 내 눈에 널 담아볼래. 이 순간을 잊지 못하게 언제나 이렇게 오직 너만 기억해. 내대로 너를 대할래. 의심 따윈 없어 유일해. 항상 널 생각해. 이런 날 잡아줄래. 후회하는 시간마저 아까워. 내 마음이 먹기 다려줘. 모든 걸 다 줄게. 너에게 날 걸게. 너 너 절절절절 언제나 함께 할게. 나만 믿어주면 돼. 후회하는 시간마저 아까워. 내 마음이 못 기다려줘. 모든 걸 다 줄게. 너에게 날 걸게. 너와 너와 절절절절 Without you.